재미동포 전국연합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2016년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격찬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은 북의 2016년은 횃불로 시작해서 횃불로 끝난 한이었다고 하면서 특히 청년학생들의 일사불란한 횃불 야인은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달려드는 적들의 간담을 선을 캐하고 영도자와 인민이 하나로 단결된 모습과 자기 영도자를 위해 한 목숨 다 바치겠다는 인민의 강한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녘의 군인들과 권설 돌격대가 가는 곳에는 그 어디에나 캄캄한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횃불이 있었다고 하면서 횃불을 밝히며 이룬 수많은 신화적인 성과는 세상을 놀라게 하며 유례없는 적들의 핵위협과 제재 봉쇄를 무력화시켰다고 그런 강조했습니다.